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경상북도 송주군 김천시의 주민들과 원불교 송주송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5월 24일 송주군 초전면 서성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레이더 운영 중지와 사드배치 조례를 요구했습니다.